같을 싫은 내 한인기 하는 나 반하게 한 너잖아 Yeah, Mama Star Star 1이 너를 완벽한 나의 왕자님 Mama Star Star 1이 내 이상형이야 완전 힐 웬만한 남자는 맘에 차지도 않았던 난데 Mama Star Star 1이 헌데 난 벌써 너의 노예 보고 또 볼수록 쟨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말투 성격 어구까지 Mama Star Star 1이 You makes me fall in love with you 어느 별에 사 왔니 내 맘까지 나왔니 나만 알아보게 살짝 굽니 맘 Yes sir 정말 애인 따윈 없겠지 바람둥이와 멀겠지 별자리 뭘까 전 버릇은 뭘까 모든 게 난 궁금해 Yeah, come on Mama Star Star 1이 너는 적당히 무심하지 Mama Star Star 1이 말할 때도 퉁퉁 내뱉듯이 하지 나에게 관심이 없나 하면 그건 또 아니라니까 뭔가 Mama Star Star 1이 이런 매력도 민원은 까칠하지 그런 성격마저 넌 내 스타일이야 딱 내 스타일이야 미워할래도 못해 난 Mama Star Star 1이 You makes me fall in love with you 오늘 별에서 왔니 내 맘 가진 나 살짝 꿈 네 맘 열 순 없니 Yeah, come on 어느 별에서 왔니 따따 내 맘 속에 왜 왔니 따따 왜 이러니 my darling 날 꿈에 태워야 하니 틱틱톡 깊이도 보이 시간은 가 틱틱톡 내 사랑의 깊이도 깊어져가 미치죠 나를 봐줘 hit me boy 하늘에서 떨어졌나 봐 내 맘을 다 뺏으라고 내 맘이 난리 난리 나게 하지 말고 그대 빨리 빨리 와줘 yo baby you're my star 오늘 별에서 왔니 따따 내 맘속엔 왜 나